Narration. Please listen. 취미가 다른 애인. 성희와 성희의 남자친구 동수는 취미가 아주 다릅니다. 성희는 음악을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하지만 동수는 운동을 모두 좋아하고 음악을 싫어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음악회에 갔는데 동수가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잠만 잤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성희는 새로 나온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동수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수가 이기면 자전거를 타고 성희가 이기면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성희와 성희의 남자친구 동수는 취미가 아주 다릅니다. 성희는 음악을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하지만 동수는 운동을 모두 좋아하고 음악을 싫어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음악회에 갔는데 동수가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잠만 잤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성희는 새로 나온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동수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수가 이기면 자전거를 타고 성희가 이기면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